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댈 맞으리.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. 아,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해 노래 부르리. 그대 누나는 나 이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댈 맞으리.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. 아,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해 노래